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두 편의 동화와 두 곡의 클래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왕을 일어서게 한 음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있는 헨델의 묘비에는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있는 헨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메시아는 헨델의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면 헨델의 메시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 공연 당시 할렐루야의 대합창이 울려 퍼지자 음악을 듣던 왕이 감동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동화 왕을 일어서게 한 음악은 헨델이 메시아를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로 꾸민 것입니다. 위기를 겪게 된 음악가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 음악가에게 소중한 것은 음악뿐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제목, 왕을 일어서게 한 음악. 이제 헨델도 어쩔 수 없군. 좀 더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한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던 헨델의 음악이 차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헨델의 음악에 관심이 없었고 발표하는 음악마다 실패하고 말았지요. 나이 들고 병까지 얻은 헨델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와 아름다운 음악에 묻혀 살던 헨델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더구나 낯선 시골에서의 생활은 헨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가끔 이웃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헨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소. 하루는 헨델에게 작은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았던 헨델은 소포를 풀어보지도 않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소포를 풀어본 헨델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헨델의 친구 찰스가 보낸 한 묶음의 시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헨델은 오랜만에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으로 성서의 내용을 아름다운 시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들을 위해 태어나셨네. 나는 알도다. 그를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헨델은 몇 번이고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은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 시를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들자. 헨델은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열흘이 지나도 지칠 줄 모르고 작곡만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일이 지나 마침내 곡을 완성한 헨델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헨델은 악보를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화려했던 지난날의 기억은 모두 있는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헨델의 공연은 아일랜드의 한 극장에서 처음 열렸고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은 헨델의 새로운 음악에 열광했어요. 이 소식은 바다 건너 영국에도 알려졌습니다. 헨델 선생을 모셔옵시다. 우리도 그분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야지요. 영국 사람들은 얼마 전 자신들이 헨델을 버렸다는 것도 잊은 채 헨델의 음악을 듣기 위해 애썼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 음악이 감동할까? 또다시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헨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겨우 회복한 음악에 대한 열정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그는 누가 뭐라든 자신만의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헨델은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런던에서 열린 헨델의 공연에는 왕도 참석했습니다.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고 수백 명이 넘는 가수가 무대에 올라 저마다 맑은 목소리로 노래 불렀습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네. 주여, 당신의 목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들떴어요. 음악이 계속되자 분위기는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가수가 한꺼번에 합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너무나 감동적이야. 감격한 왕은 자리에 앉을 줄 몰랐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왕족들과 귀족들, 귀부인들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빛처럼 마음을 파고드는 음악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인데요. 할렐루야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제2부에 나오는 곡입니다. 1742년 더블린에서 처음 연주되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작품이 영국에서 연주되었을 때는 왕 조지 2세가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종교 음악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극장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작곡된 연주회용 작품입니다. 메시아는 1741년 8월 22일에 시작해 24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대사는 거의 성서에서 따왔는데 누가 따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대사를 헨델에게 전해준 사람이 영국의 시인 찰스 제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입니다.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입니다. 하이드는 연주회 중간에 조는 사람들을 놀래주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졸기 시작할 무렵에 큰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한꺼번에 울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을 놀람 교향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음악은 하이든이 음악을 들으며 조는 사람들을 재치 있게 골려주었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음악가의 성격이나 생각이 어떻게 음악에 표현되는지를 통해 음악의 소재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목,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음악. 하이든은 장난기가 많은 작곡가였어요. 언제나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였고 그런 생각을 음악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으며 사람들도 하이든의 그런 면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하이든은 영국에서 새로운 교향곡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많은 귀부인이 연주를 들으러 왔지요. 귀부인들 중에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값비싼 보석을 사거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듯이 자랑삼아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호호, 귀부인이라면 누구나 교향곡을 들어야 하죠. 맞아요. 음악은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요. 음악을 사치로 하는 귀부인들은 언제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다 안다는 듯 수다스럽게 떠들었어요. 이봐요! 너무 시끄럽게 구는군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에도 조용히 할 줄 몰랐어요. 하이든도 이런 귀부인들이 못마땅했지요.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군.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고 웅장한 교향곡은 두 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러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귀부인들이 한두 사람씩 졸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종달새처럼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귀부인이 모여들어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하이든 선생의 교향곡은 언제 들어도 훌륭해요? 그럼요. 저는 선생님의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귀부인들은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교향곡이 시작되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귀부인들은 졸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파도를 타듯 흘러갔고 그 물결에 사람들의 졸음도 계속되었어요. 악단을 열심히 지휘하던 하이든은 슬며시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은 음악만 시작되면 곧바로 잠을 자는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이야. 음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이든은 너무 속상했지요. 하이든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음악을 들으러 와서 떠들다 잠만 자는 귀부인들에게 음악을 진심으로 감상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그게 좋겠다. 하이든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펜을 잡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재미있는 곡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 하이든이 새로운 교향곡을 발표한다고 하자 음악극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하이든의 새 교향곡이 연주되자 사람들은 또다시 졸기 시작했어요. 하이든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요. 졸음이 올 정도로 조용한 가락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빠밤! 과강! 한꺼번에 모든 악기가 폭발하듯이 아주 큰 소리를 내었어요. 고요함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울려 퍼진 큰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에이구 뭐니 깜짝이야! 갑자기 웬 천둥 소리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란 사람들은 하이든의 계획을 눈치채고 서로 쳐다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 이렇게 재미있는 교향곡은 처음 듣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귀부인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하이든의 재치에 즐거워했고 악단을 지휘하던 하이든도 싱긋 웃었지요. 이제 귀부인들이 연주회에서 졸지 못하겠지. 하이든의 이런 생각은 맞았어요. 귀부인들은 하이든의 교향곡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감상했으니까요. 이제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제94번 놀람 중 2악장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은 잘로몬이라는 사람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몇 차례 연주회를 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곡 놀람은 1791년 가을 영국에서 작곡된 것으로 잘로몬의 콘서트에서 처음 연주되었습니다. 놀람이란 이름은 처음에는 조용하던 음악이 제2악장에서 갑자기 팀파니와 더불어 큰 음이 터져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이든의 최초 악보에는 팀파니의 연주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놀람의 효과는 그 후에 생각해낸 것으로 짐작되며 제2악장의 포르티시모는 처음부터 잠자는 청중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교향곡에서 놀람은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제94번 놀람 중 2악장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